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저만 농군민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무대 승리는 대를 이어가 25일 량강도의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. 여기에는 관계부문 농군민 일꾼들과 삼지연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무대에는 남성중창 우리는 승리했네, 여성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, 남성독창 내 고향의 정돈집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.